날 위해서라면 날씨 파도 기쁘적할 수가 있어서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어서 사랑이 사랑만 해도 완벽하게 내 모든 여정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땅 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'm so sick of this I'm not afraid to die.